우리가 한 분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기 위해서도 세계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복잡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 분야의 지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지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생태계 같은 거예요. 생태계와 같아서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 도토리 나무는 웬만큼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죠. 그런데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쓰러져요. 왜? 농약을 치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나무를 재배한 사람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그런 책을 제가 읽었어요.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나무를 재배해서 성공한 사람 20년 동안 해가지고. 근데 그 사과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정말 뭐 사과나무가 어디 있나 찾아야 될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리는 사과가 이게 알이 조그만데도 굉장히 달고 맛있대요. 지식도 그런 거거든요. 잡초를 다 베내고 농약을 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거지만 우리에게 그런 지식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강의 들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 준 것처럼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런 것들 역사책을 많이 읽고 해서 그 자연 생태계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처럼 우리의 학문도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든든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눈앞에 닥친 사태를 보고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외국학자는 무슨 이론, 외국학자의 어떤 이론을 가져다가 이걸 설명해볼까. 이런 건 다 헛소리예요. 외국 사람들 알지도 못해. 가령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하버마스한테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그랬잖아요. 나는 한국 잘 모릅니다. 뭐 물어봐서 뭐해? 나한테 물어보지. 한국 신문도 안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학문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생태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저 달라고 그러세요. 다 있죠? 네. 왜 흑사병 얘기를 지금 하느냐? 흑사병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제가 오늘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텍스트하고 콘텍스트를 얘기를 했어요. 텍스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게 콘텍스트인데 맥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우리가 읽게 되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이런 콘텍스트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통일 국민국가이고 그 다음에 통일 국민국가와 함께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전세계적인 어떤 그런 시각 이게 통일 국민국가 직접적인 거죠. 통일 국민국가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의 통일 국민국가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러려면 무력이 힘이 센 군주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마키아벨리 주장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 우리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령 어디 사세요? 광진구. 무슨 동 사세요? 구이동. 구이동에 양아치들이 좀 있습니까? 거리에서 침 뱉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예? 네? 있습니까? 그런 애들을 안 보세요? 아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가만있어 봐. 윤상훈 군 어디 사나? 도봉구 창동에 좀 양아치들 좀 있나? 창동역 부근에? 어, 그래, 좋아. 그럼 이제, 지금 윤상훈 군이 창동역을 이용해? 그럼 윤상훈 군이 지금 창동역 부근에서 양아치들이 있어. 창동역에 양아치, 이렇게 이제 면밀히 얘네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자식들이 한 4개 파 정도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 같아. 응? 창동역 근처에서. 가령 뭐 저기 김밥 천국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성훈이가 이제 나서서 얘네들을 통일을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창동에 성운파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겠어? 통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통일을 할 수 있어? 어? 어떻게 제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그래? 돈으로? 좀 사나본데? 이상하네. 저런 사람들은 돈 더 봐야 되지 않나? 수강료를? 한 10만원씩 받아야 되나? 10만원 내는 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고? 뭐라고? 잘못 전달됐어. 아, 잘못 전달됐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다는 뜻인가? 어, 좀 있어 변해. 어, 뭐야, 그럼. 무력이지, 무력, 그지? 일단 헬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깡목을 준비하고, 그죠? 깡목을 확, 그 다음에 쌍절곤,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급할 때 쓸만한 이렇게 표창, 이런 걸 말해야 되지 않겠어? 이 통일국가를, 창동력을 일대를 갖다 해가지고 내가 성운파를 만들겠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아주 단순해. 마키아벨리 그렇게 단순한 놈이야. 아주 단순해요. 근데 왜 이게 고전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다 마음속에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얘는 말해버렸지. 얘는 말해버려. 이게 중요해요. 먼저 말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게 다 누구나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다들 그렇게 했는데 마키아벨린 그걸 정리정돈해서 책으로 쓴 거예요.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통일을 이루려면 가장 1차적인 생각이 병이에요, 병. 박해는 게 병법자예요, 병법. 공자님한테 누가 물었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병을 버려라. 그렇지, 공자님은. 춘추 전국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공자는 무력을 버려라. 그 다음에 먹을 걸 버려라. 그런데 어지러운 사람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하고 마키아벨리가 극단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니까 이 마키아벨리 한마디로 해서 군국주의자요, 병법주의자라.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공자하고 말하면, 공자 당시에는 다 손자, 병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는데,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통일국가를 만들어내는데, 마키아벨리 얘기는 아주 간단해. 통일국가 목표고, 통일을 하려면 무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의 관점에서 군주론 텍스트 읽어야 돼요. 앞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읽을 때, 마키아벨리 군주론 집에서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무력에 대해서 강조한 것. 그 다음에, 무력을 잘 써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력만 있으면 안 되지. 자, 윤상훈 군이 창동에 가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놈들이 나의 힘을 보고 좀 굴복을 해온 놈들이 있다. 그럼 그런 애들을 꼬셔가지고, 다른 애들을 치게 하고, 이의제지잖아?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친다. 이렇게, 잔머리도 굴리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력이 있다 해서 무조건 아무나 가서 두드려 펴면 안 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사자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해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지키는 도덕 같은 건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키아벨리가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전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그렇게 말하면 욕먹죠.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만약에 나와가지고 제가 대통령인데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사자가 되기도 하고 여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우 같은 자식 그럴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 자 그러면 통일 국민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요거는, 여기 이제 텍스트야. 여기 텍스트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폴리티컬 텍스트. 정치적 텍스트다. 그러면 요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죠. 정치. 폴리틱스. 정치의 영역이잖아. 그러면 요 정치의 영역, 요거 이제 저 빙산의 일각인데, 그 일각 바로 밑에. 요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여기에,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 사회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 여기를 갖다가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기술적인 영역이 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 최저입니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자, 왜 출생률이 최저입니까? 얘기해보세요. 휘경중 사는 분. 예를 안 나니까, 아이, 당연한 얘기지!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대답하려면은, 환불! 아니, 왜 출생률이 최저입니까? 애를 안 나니까. 왜 머리가 꼬불거립니까? 곱슬머리니까. 왜 키가 작습니까? 잘하지 못했으니까. 그거 비슷하잖아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다른 얘기해보세요. 또 물어볼 거야. 왜 출생률이 최저입니까? 애를 안 낳은 거 말고. 아이를 왜 낳습니까? 최유원 엄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있으니까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는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돼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출생률이 최저입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감당,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생률은 출생률이 최저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현상이죠. 이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려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삶의 구조가 나와야지 그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아이 있어요? 없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할 수 없지 뭐. 모금이라도 할까 우리? 어? 우리 안티고네를 위한. 지금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제도, 신분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제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 도서관, 책 읽는 습관, 책 읽는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요 사회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경제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결합돼서 만들어져요. 일단 원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출생률이 떨어졌느냐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비정규직 계약직 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아이를 낳아서 적어도 저 녀석을 갖다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키운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25년 정도의 앞날을 자기 삶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25년 정도를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5년 동안 내가 별탈 없이 벌이가 있을 것인가에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사회가 이것을 가능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그런 생각이 딱 안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견적이 안 나오니까 안 낳는 거예요. 출생률이 저하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려면 경제적인 원인들을 찾아봐야 돼요. 근대 이후의 사회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것이 단선적이진 않지만,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층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즉, 근대 통일국가를 이룬다, 그럴 때, 요 앞에 요 사회라고 하면서 어떤 사회 현상들이 있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드림코트 백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주들. 영주들이 중세 영주잖아요. 영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중세, 서양 중세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 왕권 강화라고 하는 사태가 있어요. 요 왕권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요 사람들이 누구냐? 근데 아직까지는 상업 자본가들, 상업 부르주아들. 상업 부르주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상업 부르주아 계급하고 왕하고 결합되면서 절대 왕정국가를 만들어내고 요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세 봉건적 질서, 즉 귀족들의 힘이 무너져나. 요것이 한 세력이고 이렇게 대립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나를 들어서 말하자면 화약. 이 화약이 뭐냐? 화약. 뭔 화약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중세시대, 자, 드림코트 백작이, 내가 드림코트 백작이야. 그럼 내 밑에 말탄 기사들이 한 100명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그 드림코트 백작 옆 동네 사는 막가파 백작이 쳐들어왔어. 막가파 백작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저 자식을 좀 해봐야지. 그러면 우리 영주의 밑에 있는 기사들이 말 타고 가서 창싸움을 하잖아요. 그쵸? 창싸움을 했어. 근데 지난번에는 내가 이겼는데 막가팩 백작이 얘네들이 기사들이 안 오고 대포 한 대만 딱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상해. 응? 대포야? 아, 이제 드림코트 백작은 대포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식들 뭔 쇳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 자식들 말도 없어. 이렇게 말도 몇 말도 없네. 그리고 딱 말 타고 얘들아 말 타고 딱딱딱딱 갔는데 대포 한번 빡 쓰니까 애들 다 죽었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두텁게 쌓으면 뭐해? 대포로 뚫어버려. 임진왜란한테 조총 있잖아요. 조총. 그걸 생각했는데 물론 조총을 조총보다 더 멀리 나는 게 활이기 때문에 조선이 지지는 않았던 거죠. 활이 되게 중요하거든. 조총은 기껏해야 이렇게 피하면 피할 수 있거든. 총 쏘냐? 활은 못 피해. 활이. 그러니까 조선이 그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게 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non-human actor라고 그래요. 비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 non-human actor라는 게 중요한데 이 근대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non-human actor, 기술적인 요소는 바로 화약입니다. 지금 이 강의 신청할 때 다 인터넷으로 강의 신청했죠? 인터넷으로 강의 신청했죠. 인터넷에서 하셨어요? 아, 사모님 해주셨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할 줄 아세요? 어, 귀걸이도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을 할 줄 안다는, 인터넷 할 줄 모르시고? 네, 하셔요. 하셔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하시게 됐어요? 편리하시죠? 이메일. 그러면 친구분들하고 이메일 주고받으세요? 사모님이 모르는 분들하고도 이메일을. 이 인터넷으로 하실 줄 아세요? 인터넷이 어떻게 편리해요? 어떤 점에서? 정보 얻기 빠르죠. 아, 정보를 얻기. 빠른 정보를 얻어서 뭘 하세요? 그런 게 이제 편리하죠? 네. 이게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수단 있죠? 이것이 아니면 사실 이분들이 여기 못 와요. 제가 무슨 TV에 나가는 전국단위 스타도 아니고 그냥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non-human actor, 비인간 행위자들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11월 달까지 강의를 딱 하고, 예를 들어서 11월 달까지 강의를 딱 하고, 제가 녹음 파일을 제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를 못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이 하나의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생각과 행위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21세기 한국이, 우리 21세기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 non-human actor, 비인간 행위자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 걸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근대 세계의 새로운 기술적인 요소잖아요. 요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러면서 이들이 근대 세계의 주인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화약이 딱 나타나면 성벽이 파괴되니까.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중세의 그 성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타고 온 사람들이 성을 공성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대포 한 방이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는 시골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걸 다르게 설계해야 되겠죠. 도시 설계 방식이 바뀌어요. 도시 설계 방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군대의 규모도 말 타고 다니는 기사가 필요 없잖아. 오히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대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전체를 갖다 공포에 몰아넣었던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병과가 뭡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나폴레옹이 무슨 장교 출신이에요? 포병 장교 출신이에요, 나폴레옹. 그때 포병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그 당시 전쟁의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포격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라.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농사짓는 농노들하고 영주들하고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인당 모두 다 소총을 하나씩 쥐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총을 쥐어주니까 전쟁할 때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죠. 전쟁할 때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호패의 필요성이 등장하는 거지.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보통의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제 전쟁하러 가면 농사 짓고 있다 전쟁하러 가면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마련해야 되겠죠. 스탠딩 아미, 상비군이 준비되는 거예요. 즉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중세의 봉건적 질서와 전쟁 방식을 바꾸니까 그에 따라서 근대 사회의 전쟁 방식이 바뀌면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바뀌게 되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신분 질서가 바뀌어 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화약이. 그래서 그러면 요 부분 요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경제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준 흑사병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1340년대 처음으로 흑사병이 창궐한 이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공포 대상이었다. 1340년대 흑사병으로 약 250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랬는데 2500만 명이면은 중국에서도 흑사병으로 6천만 명으로 줄어든 1억 6천만 명이 죽었어요.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13세기 몽골의 중국 정년시기에 농업과 상업은 심하게 붕괴되었고 기아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당시 중국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랬죠. 병으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인구가 추정을 해보면 전 세계 인구가 6억 명쯤 됐어요. 6억. 전 세계 인구가. 그러면 유럽에서 2,500만 명이 죽었는데 30%에 달하는 숫자다 이랬죠. 유럽 인구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으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아돌질 않아. 사람값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웬만큼 임금을 줘서는 농사를 안 짓는 거라. 일을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농토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4세기 초 유럽의 기후는 중세 온난기가 끝나고 연평균 기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겨울 추위는 매서워지고 여름 기후도 좋지 않아 1315년에서 1317년 사이에는 대기근이 발생하였고 북유럽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흑사병의 피해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317년, 즉 14세기 중반이 되면 유럽은 거의 죽음의 땅덩어리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영국은 17세기까지 계속해서 1665년, 66년 런던 대흑사병, 베니스, 베네치아 대흑사병, 이탈리아 흑사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럽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대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흔히 요 15세기 유럽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는 사건 중에 하나로 흑사병을 거론합니다. 흑사병에서 인구 감소, 그다음에 농업 쇠퇴. 이때는 오늘날처럼 자연재해에 그렇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도 없었고 뭐 보건당국이 있어가지고 전염병을 갖다 막아줄 수 있는 무슨 약을 갖다 배포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쇠퇴했을 때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게 유럽의 정치적인 지형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세계예요. 인구의 규모,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 환경적 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확률적 조건.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장기 불황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건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 9배예요. 수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한국은 내수시장이 9배가 안 되죠. 사람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 어떤 천하에 없는 명분이 나타난다, 대통령이 나타난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구를 늘려야 돼. 근데 이 남한 땅 떠는 인구를 늘릴 수 있어요? 통일을 해야 돼. 아주 지극히 간단한 이유로. 이거는 뭐 애국애족이 아니야. 나는 한민족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 조상, 저 진주강씨 때 우리 조상이 압록강변 출신이라 숙신 말갈 그쪽인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자꾸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적어도 이 정도의 인구 규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경제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사건. 이 경제적인 밑바닥에 딱 놓여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이 출생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 이게 모든 것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흑사병으로 인구가 30% 감소했죠.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200년 동안. 그럼 우리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출생률이 감소되면 100년 후에 한반도에 아무도 안 삽니다. 노인네들만 몇 분이서 이렇게 노인당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거. 역으로. 그러니까 이 정치가 사회적인 출생률 같은 이런 사회적인 제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죠?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요 세 개의 층위가 보이죠? 이 레벨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근대, 15세기 유럽 근대를 딱 보면은 혼란한 시대, 구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이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지는데 한 300년이 걸리는데 그 300년의 시기가 어떻게 가는지가 샘플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구하면 혼란한 시대에는 어떤 짓을 해야만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14세기 후반에 유럽의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사건.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민주주의니 독재니 이런 것은요 이데올로기적인 허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생존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생존이라는 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흙 파먹고 땅 파서 농사 짓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전원주택을 가진 분들은 뜰하게 상추도 심고. 근데 저처럼 빌라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가만히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혼란, 이렇게 뭐, 데모도 하고, 막, 서울광장을 차벽을 치고, 이런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저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저는 항상 심각한 게, 출생률 저하, 이게 제일 심각해. 정말 심각한 문제, 그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일이.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났어. 그래서 이런,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는, 15세기 유럽사 시험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 시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아, 소용없어요. 저도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사업은 아니지만, 다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로 그래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우리가 그냥 알아둡시다. 이제 앞으로 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방의회 의원이 됐건 구의회 의원이 됐건 구청장이 됐건 시장이 됐건 그 국회의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나라의 위정자는 정말로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 혼란스러웠던 시기의 역사들 있잖아요. 유럽으로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읽을 데카르트, 그러면 16세기, 17세기거든요. 1600년대. 유럽의 30년 전쟁 시, 30년 동안 유럽 대륙이 전쟁만 했어요. 온 유럽 대륙이 납골당이었다니까. 온 유럽 대륙이.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를 해야 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몽골 지배기, 뭐 이런 거 시험 봐야 돼. 응? 글로벌한 CEO 필요 없어. 그런 CEO. 정말로 중요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마키아벨리 읽어야 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목차. 마키아벨리의 저서가 여러 권 있는데 가장 유명한 저서가 이 군주론이고 군주론하고 또 다른 책이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로마사 논고. 군주론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로마사 논고인데 로마사 논고는 무슨 책이냐면 리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는데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가 쓴 책이 로마사예요.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를 마키아벨리가 읽으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메모를 썼어요. 그래서 메모를 묶어서 내놓은 게 로마사 논고예요. 그러니까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논한 것, 논평한 것,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 그게 로마사 논고예요. 군주론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군주론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이 군주론하고 로마사 논고로 어떤 관계 있느냐? 학설이 분분한데 그냥 제 학설을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학설이 있습니다. 매도 안 되지만 일단 제 학설을 말씀드리자면 패스트가 중요해, 흑사평이 중요해 이런 것도 학설이지만 군주론은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이론은 딱 하나예요. 강력한 군주국가를 만드는데 군주론은 이게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라면 로마사 논고는 뭐냐면 참고도서예요. 매뉴얼이니까 얇고 참고도서니까 두껍겠죠. 그러면 마키아벨리는 요것에 해당하는 이 군주론을 이제 일단 여러분들 군주론을 먼저 읽으세요. 근데 군주론을 다 읽으신 다음에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이제 군주론에도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만들어 놓은 로마사 리비우스의 로마사에서 뽑아 놓은 로마사 논고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세요. 그래서 2종 세트로 이렇게 홈쇼핑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나가 바빠가지고 미처 읽을 틈이 없네. 그럼 군주론만 읽으시면 돼. 시간이 남아돈다. 그러면 로마서 논고까지. 근데 로마서 논고를 끝까지 읽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로마서 논고는 책상에 앉아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읽다 보면 다른 책을 읽고 싶어져. 그러니까는 지방에 갈 일 있으면 로마서 논고를 들고 가면서 읽으면 돼요. 왜? 차 안에서 읽으면 다른 걸 읽을 수가 없잖아. 그냥 그것만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내일도 마산 YMCA 강연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마산에 가면서 4시간 동안 읽을 책을 하나 정했어요. 지겹고 재미없는 책을 하나 차 안에서 읽습니다. 어떤 분은 차에서 책 따고 오바이트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주론에서는 강력한 군주국가를 얘기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로마 공화정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에서는 공화주의 국가를 갖다 옹호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로마사 논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단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한 공화국이든 군주국이든 제대로 설립되는 경우가 결코 없거나 거의 없으며 이것은 또 낡은 제도들을 개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로마사 논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한 공화국이든 군주국이든 제대로 설립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 한 사람의 개인 이게 절대 군주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사 논고에 있어. 따라서 그거는 공화정을 옹호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군주론의 사례 연구, 사례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주론을 한번 봅니다. 군주론 맨 뒤에 보면 이제 그 용어 설명이 있는데 용어 설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목차를 봅니다. 목차. 목차가 중요합니다. 군주론 목차. 지금 목차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목차. 목차를 보세요. 맨 앞에. 헌정사 그래가지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로렌초 대 메디치 전학께 올리는 걸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네. 예, 목차가. 그 다음에 제1장부터 이 책이 다 해서 제26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장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봐야 돼요. 쪼개서. 어떻게 보느냐. 제1장부터 제11장까지가 일단 한 덩어리입니다. 제1장부터 제11장까지가. 1장부터 제11장까지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표시하셨어요? 예, 네, 표시를 하셔야 돼. 하셨어요? 거기는 다양한 형태의 군주국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양한 형태의 군주국. 그러니까 제1장의 제목이 뭐냐면 군주국의 종류와 그 획득 방법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이니까 이게 마키아벨리가 오늘날 이렇게 목차를 짜가지고 출판사에 가져가면 편집자한테 욕먹죠. 목차도 못 짜는 자가 저자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군주국의 종류와 그 획득 방법들 이게 1장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제목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윤상은 어때? 그치?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겠어? 줄을 따로 만들어. 일부, 제1부. 제1부 군주국의 종류와 그 획득 방법들 하고 제1장 총론 뭐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했겠죠. 이게 지금 개념 없이 목차가 만들어져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근데 용서합시다. 죽은 자를 붙잡아다 놓고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또 이게 더럽고 치사한 게 마키아벨리가 무슨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잔머리를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목차가 잘못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워낙 옛날 고전이다 보니까 마키아벨리 무슨 기쁜 뜻이? 임금의 기쁜 뜻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거 괴롭습니다. 이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좀 약간 바삐 쓰느라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군주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주국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군주국이 있는데 자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서 딱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1장부터 시작한 제일 가운데가 뭡니까? 예? 뭐요? 제6장? 제6장이죠?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얻게 된 신생군주국. 그쵸? 그게 1장에서 11장 사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야. 이 우연의 일치 때문에 지금 마키아벨리가 이게 참 개념이 없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갑자기. 즉, 마키아벨리는 뭐냐? 누구한테 물려받거나 뭐 어쩌거나 할 거지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얻게 된 신생군주국이 제일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제6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목차 분석을 해서. 그러면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신생군주국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군대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군대. 그래서 제12장, 13장, 14장 이렇게 했을 때 군대의 다양한 종류와 용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요거 요 부분이 말하자면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얻게 된 신생군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관한 얘기. 두 번째 부분. 그러면 12장, 13장, 14장 여기서 중간에 게 뭐죠? 13장. 그죠? 이것도 우연일치인데 거기서 또 원군, 혼성군, 자국군 중에 뭐가 제일 좋겠어요? 자국군, 그죠? 자국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국군이 있어야 돼. 무력. 아까 얘기했죠. 무력. 그러면 군주는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얻게 된 신생군주국의 군주는 일단 무력이 있어야 돼. 근데 무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애들 두드려 패기만 하면 안 되고 아까 사자와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우적인 측면, 여우의 측면은 뭐냐? 15장부터 23장까지. 15장부터 23장까지. 이거는 뭐냐면 군주가 이제 12, 13, 14가 군대에 관한 거라면 15장부터 23장까지는 설득력에 관한 것,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꼬시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 그게 바로 12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3장의 중간이에요. 중간 챕터가 뭐예요? 중간 챕터가 제 19장, 그렇죠?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제 19장,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이야기가 군주론의 목차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얘기가 아주 단순하죠. 어떤 종류의 군주국이 좋은가?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서 얻게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런 군주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무력이 있어야 된다. 무력만 갖고 되느냐?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경멸과 미움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간단한 거라. 그 다음에 24, 25, 26.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 군주들 나라를 잃게 되었는가?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 힘을 행사하는가? 야만족의 지배로부터 이탈리아 해방을 위한 호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25장.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 힘을 행사하는가? 지금 앞에 있는 얘기들은 군주 자신의 역량과 군주 자신의 무력에 의한 것인데, 여기는 지금 운명은 우연적인 거잖아요? 우연적인 것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우연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 마지막 세 개. 그러니까 24, 25, 26은 사실 군주론에서 핵심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군주론 책 한 권 있는데 이것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뭐냐? 6장, 13장, 그 다음에 19장 또 세 개의 챕터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목차를 지금 저하고 함께 목차를 읽으면서 목차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목차 분석을 하니까 군주론의 전체 내용이 쫙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일단 군주는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얻게 된 신생군주국의 군주가 중요하다. 거기 역량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사실은 역량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무력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력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과 설득이야. 근데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이 책에 따르면 직접적으로는 군사적인 힘인데, 무력이 군사적인 힘인데, 이 무력이라는 말을 한 글자 더 넣어서 물리력이라고 해봅시다. 물리력이라고 하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죠. 이거는 법이나 제도도 요 안에 포함이 돼요. 가령 최민지 씨 길을 여기 끝나고 여기 마을버스 타고 나가나? 버스 횡단보도 건너가요? 파란 불일 때 건너가죠? 왜 빨간 불일 때는 안 건너? 위험하고 차에 취해 죽을까봐. 위험하고 그러지 말고 죽을까봐 그러면 되지. 더 쉽게 말해서 안 위험한 사람들도 있어. 그냥 슉슉슉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빨간 불일 때 왜 가만히 있어? 그건 차가 가도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빨간 불이 우리를 구속하죠? 여러분들, 이게 제도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빨간 불 때 건너요? 안 건너요? 왜 안 건너요? 몸이 날렵해 보이는데요? 퐁! 넘어가 버려요, 그냥. 전 가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 불일 때 한번 퐁 건너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사거리를. 옆구리가 찢겨지겠죠. 지금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빨간 불이라고 하는 이 신호등 하나 있잖아요. 되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전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생중계되는 걸 읽어봐요. 촛불 시위 이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경 한 사람은 지극히 연약해. 정경이 싸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지가 방패 있어봤자지, 뭐. 응? 우리 막 도끼 들고 가면 그만이지, 뭐. 위험해. 근데 우리가 그 앞에 가면 멈칫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입은 제복과 그가 속해 있는 단체 제도죠. 그죠? 빨간불. 빨간 불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불 뻘겄네. 이러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빨간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인데 여러분들 빨간 신호등 체계라고 신호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신호 체계 이게. 빨간 불 신호 체계가 그냥 우리는 무심코 그냥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신호 체계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저기 어디냐 저 콩고라든가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 이 신호 체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데려다가 이거를 갖다 딱 세워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빨간 불일 때 건너가지 마라라고 건너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에는 누가 죽는 꼴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교육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 이 물리적인 이 신체를, 우리 피지컬 바디를 빨간불이라고 하는 신호 하나가 우리를 딱 멈추게 합니다. 이게 무력이에요. 이게 물리력이에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복종을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저걸 복종해야 된다 계속 훈련이 되어 있죠. 교육이 되어 있죠. 즉, 요 제도에 복종하게 하려면 설득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과 물리적인 제도하고 설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시청각실에서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창현 군이 탁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수업 듣는 태도가 이렇게 개판인가 똑바로 앉아 들읍시다 하고 확 광분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나가 이러죠? 너 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혀 설득이 안 돼. 제도적인 위력이 없어.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일곱 시 반 됐는데 똑바로 앉아서 들읍시다 살살 말해도 여러분들 바짝 허리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도야. 제도. 왜? 강의하러 온 선생한테는 선생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설득이 돼 있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바로 앉아서 들읍시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인지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위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그것이 교육되어서 훈육되어서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 개념적 장치 때문인지가 영역이 불분명하죠.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나 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무력은 군사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와 같은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그 무력, 물리력, 물리적인 힘, 파워, 힘하고 요 설득 이 두 가지를 마키아벨리가 얘기했거든요. 요 두 개는 경계가 모호하고 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갈 때에야 하나의 역량이 된다는 얘기. 이 두 개를 그러니까 군주는 다 가지고 있을 때 역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체.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고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은 요 얘기를 핵심으로 잡습니다. 즉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설득의 힘이 필요하다. 이 설득 근데 단순히 교묘한 교원 영색으로 설득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제도적인 것하고 연결시켜서 제도에 굴복하게 하고 제도에 굴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제도에 저절로 굴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근대 사회의 정치는 이런 물리적인 제도와 설득. 이 설득을 다르게 말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속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큰 길가에서 대한민국 개 같은 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집에서 아유 개 같은 나라 뭐 국개론이야 국민이 개새끼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길가에서 말하네. 왜? 우리 머릿속에 애국가가 있거든. 설득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힘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물리적인 제도와 이 이데올로기적인 설득 요것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걸 갖다가 역량을 갖춘 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오늘날의 이 역량 역량 이걸 갖다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제도적인 물리력과 이데올로기적인 설득력 이 두 가지를 갖다 장악하고 있을 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게모니라는 말 알죠? 주도력, 주도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즉 마키아벨리가 지금 여러분들 목차 분석을 하면 딱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군주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 즉 역사적 국면이라고 하죠.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 이걸 묶어서 역사적 국면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국면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자만이 군주가 될 수 있다를 얘기한 거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고 얼마나 인간성이 좋고 얼마나 미남이고 다 필요 없어. 마키아벨리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나가지 뭐. 집에 가서 쉬셔야지. 장악하지 못하면. 요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고, 요 헤게모니라고 하는 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 요것에 대해서 이걸 깊이 연구해서, 이걸 깊이 해서 자기의 이론의 한 분야로 만든 사람이 역시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예,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요. 이 사람 마르크스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조갑자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런 혼나니까 이런 사람을 권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읽으면 안 돼. 안토니오. 그냥 안토니오라고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어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 이 마키아벨리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만 근대 사회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근대 사회의 군주,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는 중요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그 얘기 필요한 거는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힘. 요거다.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군주론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사람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숙제가 이제 있습니다. 숙제가. 물리학과 숙제 준비해. 받아 적어. 숙제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을 때까지 읽어보시고 읽는 만큼 읽고 이 무력과 설득, 즉 헤게모니 있잖아요.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방법이라고 마키아벨리가 내놓은 듯한 구절을 두 개를 골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두 개를 골라서 적고 이게 왜 그런지를 밑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써오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 두 구절이요? 예, 두 구절. 다시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16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이건 이미 이제 제가 말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써오면 안 되겠죠. 160페이지에 보면은, 현명한 지배자들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자신의 군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옆에 이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는가? 24장. 네, 여기요. 24장에 보면 현명한 지배자들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자신의 군대를 유지한다. 그런데 나폴리 왕, 밀라노 공작 등과 같이 근래의 권력을 잃은 이탈리아 군주들을 살펴보면 이미 장황하게 논의한 것처럼 군사적으로 취약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취약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인민의 환심을 사고 귀족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군사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인민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구절을 골라서 적고 그냥 그것만 적어보세요. 뭐 새삼스럽게 그게 왜 이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적을 거 없이 두 구절을 적읍니다. 문장 딱 두 개만이 아니라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 군데 골라서 적어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물리학과 이해가 됐어? 어떻게 뭐라고 숙제 뭐라고? 뭘 해야 된다고? 자네 얘기해봐. 제일 티미하게 생겼으니까. 군주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구절 두 군데를 찾아서 군주의 헤게모니 장악을 잘 설명한 구절 네. 두 개를 찾아서 적어 갖고 오는 거 알겠죠? 그 관점에서 읽으라는 뜻으로 제가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 참, 질문. 뭐가, 뭐, 이게 좀 이상한데 하는 질문. 이래서 되겠나? 하는 질문. 프랑스나 이런 식의 개념들이 그 근대 국가가 군대 뒤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예. 그 뭐 예를 들면 단체 체계도 이탈리아라는 그 지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 단순한 지명이었어요. 우리 조국 이탈리아 이 생각을 있는데 어느 나라 같은 사람들이 이탈리아라는 개념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 그 이탈리아 응원하는 사람들이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 이탈리아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로마 교황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기 책 읽다 보니까 당시 교황이 자기 자식을 추기용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예. 그럼 그때의 교황들은 지금하고 다르게 뭐 예를 들면 결혼도 하고 아니요 결혼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요. 비공식. 네. 우리가 했죠. 노 컨펌 노 디나이 NCND라고 그러죠.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